미칠 듯한 나의 가슴 터질 것만 같아 지금 여기 바로 여기 미칠듯이 돌아가는 상상사는 잠시 잊어 잊어 모두 잊어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너와 나의 은밀한 이 시간 이 시간 희박 지나가면 모두 잊어버릴 기억을 대신만 그렇지만 떠났지만 너만 원해 I really want you back You talk about the love, sexy money and the cool 가질 게 없는 준비된 날 Everybody want 거침없는 자신감과 매력으로 Let's get the party started 확실하게 솟아오른 sexy high heel 완벽하게 매치가 된 black mini skirt Keep it up, keep it up, keep it up